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망, 중국 보도망, 한국망, 일본의 교도통신, 세네갈 신문 르 퍼블레르와 민주공고 주체수상위원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수까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측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에 체험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네갈 신문 르 퍼블레르,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된 평양 자라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수까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새로 건설된 평양 중등학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베이루 조선 친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 일행을 접견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신문 자 나로드누유 블라스치, 인터넷 통신 예로페이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르 뿌레스, 말리 라디오 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